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.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수, 온 땅은 길과 진리와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. 주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은 오십니다. 지혜의 주, 참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첫 성탄절이 요란하거나 환호성이 아니라 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. 용맹한 장수나 군주가 아닌 한 작은 아기가 나신 것입니다. 화려한 성이나 큰 교회가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을 택하셨습니다.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가장 자그마한 존재를 택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? 평강의 왕으로 오신 바로 한 아기 말입니다.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습니다.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습니다.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. 그는 기묘자, 모사, 전능하신 하나님, 영존하시는 아버지,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입니다. 한 아기로 오신 영광의 하나님께 온 땅과 하늘이 기뻐하며 찬양하여라. 온 민족들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, 영광을 돌리세. 할렐루야. 만왕의 왕 주의 주께서 영원히 길이 다스리십니다.